말고 아름다우면 날 흔들고 가고 날 기다리고 기다리게 hey, hey. 살리프고 널 기도하게 해 널 굳게 해달라고 나의 움직임 너의 의미가 듯한 우리 둘만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열고 그럴 수 있다면 그래 그럴 수만 있다면 나를 그려낼게 13 Retro 그럴 수만 있다면 나를 그려낼게 13 Retro 1월부터 12월 매번 돌아던 늘 널 찾고 있어 두 눈 말고 진정으로 마주치면 우리의 13월로 만남 이루어져 사계절로 우릴 가둘 순 없지 only 내가 그린 선끝들아 봄이와 너의 눈물 흰 눈이 되어 서로 감동의 물결 만들어내어 yeah